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주 까투리 타령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까투리 타령은 졸라도 지방에서 즐겨 부르던 민요입니다. 꿍은 다른 짐승들과 달리 암컷과 수컷의 이름이 서로 달라 암꿍은 까투리, 수꿍은 창기라고 말합니다. 까투리 타령에서는 까투리를 찾아 요로 지방으로 나가는 사냥꾼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경도의 백두산, 평안도의 묘향산, 황해도의 구골산, 강원도의 금강산, 경기도의 삼각산, 충청도의 계룡산, 경상도의 문경세제, 졸라도의 지리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팔도의 유명한 명산들과 명승지들을 소개함으로써 조국 산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잦은 머리 장단을 타고 거침없이 흐르는 노래의 선율은 박력 있고 활달함이요 랑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정말이지 부르면 부를수록 내 나라 산촌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가득 안겨줍니다. 까투령 머리 부른 한임의 해방물이 평안도라며 향산으로 꽁기 사냥을 나간다. 장로봉 강선봉령에 나물로 붙이 성봉 꼭대기 당도하자. 까투리 한 마리 푸르릉 푸르릉 매방울이 떨크렁 하늘로 감도라. 어떤 줄간의 초종 소리 그저 딩블롱땡 운다. 까투리 한 마리 푸르릉 가니매 해방울이 떨러 해방울이 떨러 울려 울려 울려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강원도라 금강산으로 꽁 사냥을 나간다. 황군대 창문봉 구를 남을 넘어 비로봉 꼭대기 당도하자. 까투리 한 마리 푸르릉 푸르릉 해방울이 또 그럼 하늘로 감도라. 어떤 줄간의 초종 소리 그저 이어 돈돌라리를 들으시겠습니다. 돈돌라리는 우리나라 조선 동해안 지방의 특색을 가장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노래의 하나로서 지난날에 함경남도 북촌군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명절이나 어떠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큰 본을 짓고 돌아가며 춤을 추면서 군중 쪽으로 불러오던 민요입니다. 법의 산천의 돈돌라리여,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여, 리라 리라리 돈돌라리여. 노래는 법의 산천, 신의 강변, 모래 산천과 같은 자연 표현들과 결합되면서 돈돌라리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돌라리란 말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고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좋은 날 북촌지방에는 해마다 이른 봄이 오면 여인들이 모래밭이나 강변에 나와 달래를 캔 다음 즐겁게 춤추며 노는 달래토 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노래를 부르며 달래춤을 추었는데 그 노래에 돈돌라리란 말이 종착되어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돈돌라리란 말은 덩틀라리란 말이 변화된 것이며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여는 덩틀날 덩틀날 덩틀날이 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밝은 날 광명의 날이 다가온다는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내용에 있어서 조국의 자연과 산천을 정다운 심정으로 자랑하고 있으며 부르기 쉽고 선명하며 락천적인 것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